your man. 어디 가든 너와 함께 있는 기분,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. 지친 하루에 힘든 날들에 지금처럼 다가와줘. 내 맘을 안아줘. 널 데려갈 걸 afraid.